아, 그래도 이학명 의원님이 없으니까. 내가 딱 그래갖고 내가 딱 적어놨어. 그 이학명 의원 없으니까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던데 뭐. 아니. 예, 두 분이 맞잖아요. 다 들으셨다. 네. 주식깡패님, 파이버님이 다 진행하잖아요. 네네. 다 좋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쭉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앞으로 그분은 유나댐시 반토막님. 아니 그분은 앞으로 질문해봤자 얘기해봤자 제가 커뮤니케이션 안 하니까. 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대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살짝 필명을 바꾸셔야 돼. 필명을 바꾸고 우리가 또 알 길이 없잖아. 유나댐시 반토막님이 안 계신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네. 네. 안 계신 동안 목소리를 못 들어서 중독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하여튼 근데 필명이 유나 때문에 반토막이야. 왜? 아, 유나 씨가 영 김유나 앵커 때문에 못 봐갖고 못 팔았나? 유나 씨가 영 너무 예뻐서 못 팔았나? 주식을 정신을 보셔야 되는데 주식 못 본 거가 되겠죠. 그건 그렇고요. 시장은 금요일까지 27일 연속 순매도였고요. 신기록이 최고 기록이 33일이었다면요. 지금 28일째 오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죠. 아, 깨지면 안 되겠죠. 이번에 25억인가 순매수로 아침에 출발했는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또 슬슬 순매도로 바뀌어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지금 시장 상황 한번 간단히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시장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를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망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거래소에서 28일 연속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매도세가 뭐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대 499억, 그다음에 네. 코스닥 140억, 선물은 2,500계약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강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 근데 특이한 건 오늘 주식 선물까지 팔면서 풋옵션을 사고 콜옵션도 파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시장에서 윗방향으로 보기보다는 네. 뭐 아랫방향으로 약간이라도 좀 보이는 이제 네.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네. 여전히 뭐 그 연기금이 한 55억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한 168억 매도가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끔 때 출장 갔다는 게 좋은 분이 있네. 네. 삐끼쇼 구경꾼님. 네. 두 남자가 넷플릭스도 디스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넷플릭스 디스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 요즘 주가 안 좋은데 그건 이제 애플 TV 나면 스트리밍 또 얘기했잖아요. 네. 얼마 하겠다는 얘기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워낙 많이 네.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플릿까지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재료 노출은 다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는 애플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고 창작까지 하겠다는 얘기하거든요. 제작까지. 그런 쪽이 악재 인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딴 얘기 말씀드리면 그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우리 이승원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세상 흐름이. 누가 요즘 정말 생방송 보겠어요. 스트리밍이 대세고요. 이거 잘 보시면 저도 오늘 그 이승원 교수가 보라 그래서 다 봤거든요. 주말에 네. 그 네.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그 다음에 분석이 나오는데 바로 딱 나오는 게 이게 나오는 게 정말 그 오늘 신서귀에 관해서는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여성이 좀 더 많이 봤다는 거. 그리고 12시부터 1시에 많이 봤다고 낮 시간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있겠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가 뭐냐 의미를 20대 30대가 많이 봤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티빙이 됐건 넷플릭스가 됐건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누가 네. 어떤 기기로 몇 시에 어떤 작품 어떤 것을 봤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의 TV 라디오는 잘 보세요. TV 라디오는 케이블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지역으로 보면 광고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랑 이승훈 교수가 보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지역 케이블에 따라서 광고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이랑 광고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케이블 TV를 보고 같은 이승훈 교수 아파트에 같은 동네에 산다 그러면 똑같은 광고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모바일이나 인터넷,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타겟팅이 되죠. 다 다른 사람, 다른 광고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뭐 애기 기저귀 검색했으면 기저귀 광고가 나온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음료수를 뭐 사려고 했으면 음료수가 나온다든가. 그렇죠. 신발했으면 신발 광고가 나온다든가. 그렇죠. 네. 네. 그게 핵심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제작사가 다 일일이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는 없잖아. 물어 못하죠. 그죠. 누가 광고 대행사만 하는 거죠. 누가 이제 그걸 딱 다 한꺼번에 쥐고서 해줘야 네. 될 거 아니야. 그게 네. 미디어 랩입니다. 그게 미디어 랩이기 때문에 그게 나스 미디어 뿐만 아니라 그런 네. 게 우리나라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 그게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근데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거죠. 케이블 TV나 보통 뉴스나 잡지에 갔던 광고가 자연스럽게 일로 오는 거죠. 네. 요즘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보면 지난 목요일까지는요.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서유기를 검색해 보시면요. 전부 다 새로운 트렌드. 이게 대박 났다는 게 다예요. 근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많이 나옵니다. 뭐 나오냐면요. 이 교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수잖아요. 저는. 네네. 교수의 증명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클로즈업 해보세요. 아니 클로즈업 안 해주 안 되는데 여기까지 임명장이 받은 남자거든요.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보시면 뭐냐면 실제로 보면 이게 실제로 보면 정확한 거를 갖고 갖다 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새로운 어떤 흐름? 새로운 흐름인 건 정확히 짚어내야겠다. 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급까지 아까 잠시 말씀드렸고요. 내용까지 잠시 시장 전해드렸고요. 바로 초대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초대 손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로 열고 A는 안드로이드 네. 모바일 기기고요. 아. 또 I가 있다는 겁니다. I. 아이폰? I는 아이폰에서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안드로이드 기기를 쓰신 분이에요. 지금 11시 30분 됐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잠깐 보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코스피 0.44% 내린 거, 코스아 0.7% 내렸는데요. 거의 똑같고요. 외국인이 오늘 조금 앞선 시간보다 조금 더 매도 나온다는 거, 그 정도 있겠고요. 오늘 뭐 그 산성이 갖고 거래 갖고 워낙 뭐 거래가 터지다 보니까요.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슈 놀지 시간인데요.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단 관심 있는 거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 쪽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좀 제가 제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제 화면 잡아보시면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지난주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8주 만인가요? 돈이 좀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또 반대로 빠졌어요. 제 화면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제 화면 잡으시면 제가 더 화면 더 키우겠습니다. 보시면 이 보시면 잘 보세요. 글로벌 에쿼티 아웃플로 this week has been 19빌리언이니까 190억 달러가 다시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이제 지난주에 2주 연속해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 나눈 거가 되겠고요. 또 재미나는 건 이머징 마켓은 있죠. 이머징 마켓은 지금 보면 뭐 많이 빠졌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45억 달러가 또 빠졌습니다. 45억 네. 달러 빠졌는데 45억 달러 해갖고 이게 뭐 또 피크를 쳤다 얘기하는데 아 이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580억 달러 빠졌거든요. 네. 또 580달러에 8, 9%가 따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침없이 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돈은 계속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주 막상 16일, 17일이니까 17일이면 우리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맞죠? 17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요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수급은 녹록하지 않다. 그거 좀 일단 그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좀 유가 얘기는 또 이성 교수님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해서 시각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네.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석유 그 비오펙 그 네. 산유량이 내년에 하루 50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거는 2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사우디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라는 네. 얘기 하고 있고 여태까지는 지금 셰일 애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생산량을 늘려왔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셰일 업계의 생산 속도 급감이 내년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저유가에도 생산량을 계속 유지해왔지만 최근 시추량을 줄이고 수만 명 직원을 감원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이제 생산량을 계속해서 유지했지만은 네. 최근 시추량이 줄었고 그 직원에 대한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리파이낸싱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쪽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이제 꺼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추량 자체가 이제 줄어버리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산유량을 하루에 1060만 배럴로 오히려 지금 사우디는 계속해서 늘렸다. 그래서 네. 지금 사우디가 결국에는 사우디의 전략이 먹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유가에 대한 쪽에 대한 반등 아니면 내년에는 최소한 추가 하락에 대한 쪽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네. 좀 들으면 게 저희가 도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뭐 몇 가지 뭐 다양한 네. 의견 또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요.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 주말에 또 나온 건데 금요일날 미국 시간은 금요일 나온 건데요. 내년도 유가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려 오 20달러 이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 달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앞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국제석유기구에서 뭐 다양한 의견이니까 의견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공급량에 대한 조절, 축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잖아요. 유정, 전통적인 석유 개발은 한번 파고 문을 닫을 뚜껑을 끌 때 한 4주에서 8주 걸린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온오프 스위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말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에 46달러인가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대.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얘기가 지금 42달러까지 갔다가 50달러까지 직상승했다가 또 44, 45, 46,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단기적인 한 달 후의 목표는 38달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골드만삭스가 그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여기 또 전혀 또 반대되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건 제가 화면 좀 잡겠는데요. RR 어드바이저, RR 투자자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예전부터 들어봤는데 조금 얘네들이 능력 있는 애들이에요. 조금 이쪽에 센 애들인데요. 얘네들이 보면 뭔 소리냐, 쉽게 뭔 소리냐, 골드만삭스는 틀렸다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얘네들은 다 바닥쳤다. 바닥쳤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급의 사이드 있죠. 네네. 공급의 그 사우디아라비아들 결국 이제 생산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가 생산을 줄이고 보면 요즘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중국에서 그 달러를 줄였잖아요. 달러 줄여갖고 달러 팔고 뭐 다른 걸 뭐 사고 금을 사고 있다 얘기도 뭐 그런 얘기 있을 텐데 중국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지금 미국 달러를 줄였다는 거예요. 달러. 그 왜 줄였겠어요? 결국 자기네 재정 때문에 줄이는 거잖아요. 달러 파는 거잖아요. 자금이. 자기네 재정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그게 보면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 얘기는 어디까지? 60달러까지 딱 추직이다. 갈 거다. Back up over 60. 그러니까 얘네는 정확히 58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 평균 가격으로요. 그래서 다시 훅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유가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5대5로 갈리잖아요. 금리 인상 후에 어떻게 될지도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요. 네. 마찬가지, 유가도 모든 게 극과구로 지금 갈려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 얘기 하셔보세요. 많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좀 봐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야만 이유도 있고, 올려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CNN과 블룸버그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그 조사한 거, 64명의 이코노미스트 네.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게 되면은 네. 여전히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는 82%가 이제 9월 그렇죠. 달에 무조건 된다였는데 그게 네. 이제 46%로 줄긴 했으나 네. 그렇다고 해서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9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 제가 한번 또 잡아주시면 네네. 이번 내용보다는 어려운 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CNN 자료인데요. CNN 볼텐데 Just Do It이 뭐예요? 그냥 거의 나이키 그냥 광고잖아요. 하지. 그냥 하라죠. 그냥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게 두 가지 논조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나 어렵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물론 고용지표 갖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생산지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실제로 보면 고용시장이 좋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전전님이 대단한 게 전전님이 지난 세 달 전에 그랬잖아요. 가을이 되면 임금이 좀 올라갈걸요? 느끼실걸요? 그게 나타난 거잖아.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이제 0.25%포인트인지 코어인지 0.25BP인지 최소한 10BP가 됐건 간에 올리는 액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논조예요. 블룸버그의 논조가 되겠고요. 또 하나 비슷한 논조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인데요. 블룸버그도 이제 블룸버그 소속 이코노미스트가 쓴 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우리한테도 시사점이 있어요. 보면 아시아가 여기 제목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아시아가 shouldn't fear the Fed. Fed를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10년이죠 벌써. 금리 올렸을 때 미국이 1년 동안에 S&P가 12%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기간에 아시아 주식도 한 10몇% 올라갔고요. 올라갔고 특히 환율에 대한 걱정 많은데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첫 1년 동안에 이렇게 보고 실제로 보면 여전히 그 당시랑 지금이랑 차이가 많이 있다. 물론 차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얘네들 주장은 이겁니다. 제가 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째는 워낙 이들 나라가 그 뭐라 그러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네. 이들 나라가 상대적으로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시장은 한 마켓의 의지가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의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왜 걱정할 필요 없냐면 미국에 쏠려 있던 게 중국으로 갔다면 지금은 미국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기 좋아지는 거 상당히 중국의 경기에 대한 어려움을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대한 시각이 많이 시청자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가본 적도 없고 그쪽의 정치 경제를 모르는데요.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그 당시에 비해서 각국 정부의 뭐라 그러죠?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거예요.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거. 또 하나가 각국의 달러 보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 잔고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금리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셨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따라서 뭐 그 결국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같이 뭐 나 이머지 마켓 큰일 날 거란 주장이 없는 건 아니나 없는 건 아니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5대 5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제가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성훈 교수 드립니다. 아니 중국 저거 얘기 네. 중국 얘기 안 해줘요? 중국 동영상? 중국 보고 하셔야죠. 중국? 네. 중국 동영상 준비했어요? 중국 동영상 아니 중국 동영상이야 뭐 아 제가 보낸 거? 네. 여기 안 틀었어 한 번도? 아 하나는 틀었지. 근데 그 공작 기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만 그거 틀었지. 안 보여드렸어요? 그건 보여드렸어요. 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제가 이제 다 공개도 되는데요. 아이센스란데 오늘 오르잖아요. 네. 아이센스에서 네. 어떻게 저를 알고 네. 초대를 갖고 기자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이 있으면 못 가죠 이제. 아무리 봐도 100만 원은 들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거 저거 갔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뭐죠? 진단 키트 뭐 이런 건지 알았더니 그거가 로봇가 아니? 로봇가. 거기까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만 보여드리면 되지 뭐. 아, 그것만 보여드리면 되나요? 예. 네. 딴 거 뭐 있어? 뒤에 뭐 이상한 거 많던데 그냥 기계까지만 보여드렸어요. 기계 보면 되고 나머지야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야, 밥 먹는 거니까 그건 안 보여드려도 되고요. 네. 네. 하도 보여달라 그래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정말 로봇 가는데 깜짝 놀랐고요. 네. 하나 보이시면 이게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네. 이거 뭐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면 제 보여드리면.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 화면 봐주셔서 영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화면만 보여드리면, 예, 네. 아,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요거 있죠, 요거. 요거만 네. 좀 보시면 소리 안 난다는데, 이게 오토 서비스가 막 확대되는 거예요. 네네. 오토 맞죠? 네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인 건가. 처음에 이거, 이성훈 교수가 얘기했던 카카오 택시. 네네. 이제 카카오 대리한다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애들 있잖아요. 애들 네네. 애들 이제 라이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 이제 그거 보면 아무 차나 하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니까 차를 딱 해갖고 차를 딱 만들어갖고 차를 딱 색깔을 하면 애들 이동하는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인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저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버스가 왔다 갔다 해주고 엄마 직접 하는데 엄마도 나중에 보면 엄마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불편을 겪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담하는 거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애들을 곧 차에 태워 갖고 왔다 갔다 해주는 거 지금 딱 애 보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엄마 어떤 나이든 아줌마가 나와요. 여기 보면 safe ride for kid 해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요즘 인기 쓰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성 교수가 그쯤에 대해서요. 듀얼 카메라 얘기해 주세요. 오랜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듀얼 카메라에 대한 쪽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폰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급락이 나왔었다가 여전히 뭐 실적이 뭐 뒷받침 안 되고 MC넥스 그다음에 네. 하이비전 이런 게 이제 아이폰에 안 들어간다면서 들어간다 해서 올라갔다가 네. 안 들어간다라고 제가 안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부터 네. 빠졌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네.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이번 시장에서 조정 받은 폭에 대한 건 대부분 또 회복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 갤럭시 S7에 듀얼 카메라 탑재가 가능하다.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화웨이도 네. 듀얼 듀얼 엣지를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발표했잖아요. 예, 화웨이도 네. 듀얼 엣지였는데 어쨌든 근데 삼성이 네. 일단은 다른 데보다도 한 발 앞서가려는 네. 이제 그런 시도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네. 뭐 당연히 딴 데가 아니라 폰 아레나 여기서 네. 나온 거죠. 항상 최신 뉴스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거기서 됩니다. 다 나와. 네. 유출도 다 돼. 네. 뭐 일부러 주는지 모르겠으나 네. 삼성전자 듀얼 디스패치죠? 카메라를 네. 네. 뭐 그 IT 업계에 디스패치죠. 내년 네. 출시 스마트 기기에 적용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7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피사체를, 하나는 주변을 배경을 촬영해서 두 개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선명한 화질을 얻게 될 것이다. 카메라 네. 화소수가 2천만 화소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폰의 두께를 줄이는데도 용이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MCNX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 부품주 전반에 일단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탑재가 된다라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어쨌든 카메라 쪽에 대한 그 그렇죠. 메모리가 이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두 개를 올려서 합성까지 시키려면 메모리가 지금 4기가 갖고는 아이폰이 올해 2기가 됐어요. 그래서 2기가 됐다고 아, 얘기가 됐습니다. 공개 안 하니까 2기가 됐습니다. 뜯어봐야 나오니까 아, 네, 2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메모리가 네. 4기가 이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2천만 화소로 1,300만 화소로 뭐 두 개 합성하는 건 2기가 4기가까지 12기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삼성에서 있죠. 발표했잖아요. 뭐 6기가로 뭐. 6기가로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런가? 네네. 아. 6기가로 올라갈 수 있죠. 아, 이번에 참 중과서 네. 갑자기 출장 보고하면 제가 더 유심히 그런 거 보잖아요. 네. 저는 그런데 관심 딱 보면 뭘 쓰나 보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이요. 네. 네. 밥 먹을 때 먹으러 왔다 갔다 보면 딱 두 가지 돼. 뭐? 아이폰 아니면 샤오미. 아이폰 아니면 샤오미. 네. 네. 화웨이도 제가 좀 봤는데요. 아이폰 아니면 샤오미가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시간이 있네요. 요거 좀 봐주세요. 네. 저 요런 데 요즘 관심 많은데요. 제이 콘텐트리 드라마 하우스. 아... 이거 어디 뉴스 나온 거야? 요거를 네. 뉴스 나온 거야? 그대로 이제 네. 네, 뉴스로 나온 건데 이제는 마음대로 펴놓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야? 왜냐면은 네. 아이디가 아니라 네. 그 제이 콘텐트리 100% 아니야? 제이 콘텐트리가 자회사 드라마 하우스 앤 컨텐츠 허브의 상장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이 구조가 뭐냐면 네. 결국에는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거든요. 네. 근데 홍석현 회장이 이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분을 취득할 거냐 아들한테 네. 물려줄 거냐에 대한 조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하나는 드라마 하우스 앤 제이 컨텐트리 허브 이 드라마 네. 제작하는 데인데요. 여기에 가치를 높여갖고 그다음에 여기 지분이 이 아들램이 지분이 15%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걸 지분을 높여 이거를 가치를 높여서 네. 상장시킨 다음에 네. 이 지분을 갖다가 바꾸는 거 하나. 네. 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제이 콘텐트리는 어쨌든 간에 또 20%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탄력은 약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얘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키우지만 얘를 키우는 거죠. 얘의 시가총액을 높인 다음에 CJ E&N 같이. 예, CJ E&N 같이. 네. 얘를 높여서 네.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또 교환하는 방법. 또 이런 걸 제기를 하고 있고. 아, 요즘 그런 게 소설들은 많이 나와. 예. 그래서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이 컨텐트리가 지금 보게 되면 2세 승계를 위한 네. 그런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회사라는 거. 이제 그런 거가 현재 이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어느 신문사 기사예요? 뉴스핌인데요. 뉴스핌이 네. 아마 매일경제 밑에인가?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소설 같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우스의 네. 가치가 뭐 한 3천억 정도 압박이다. 근데 3천억 정도 갖고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지분을 바꾸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제이 컨텐트리 네. 지분에 대한 쪽을 쫙 가치를 높이는 네. 방법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내용이 좀 이렇게 쭉 기니까 네. 한번 찬찬히 한번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지난주에 우리가 IPO 특집 네.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라 그랬잖아요. 또 높은 분이 아이 컨트롤스 했더니 이게 저희 방송을 이제 네. 이제 요즘 대세잖아요. 이런 방송이 네네. 그잖아요. 네. 이런 방송에 뜰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 뉴스. 아니 그러니까 한국경제 신문의 기자가 또 저희 방송을 봤나 봐. 네. 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오늘 전면을 실었어. 네. 경제면 하나에 거의 전면은 거짓말이고요. 3분의 2 정도 있죠. 아래 네. 하단 광고 빼놓고 3분의 2를 쳤어요. 네. 아이콘 들어서 하면서 네. 빅데이터 운운하는데 네. 저희 방송 내용의 핵심을 그대로 잡았더라고. 네, 네. 아 대박이야. 역시 우리 이수영 교수의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네. 또 대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